외롭지. 너무나 먼 저 하늘의 별 올려보면서 그때의 넌 난 한숨 잊지 않아. 하지만 난 봐버렸는걸 왠 색깔 없이 아팠을 거야. 너무 힘들었을 거야. 끝없는 빛을 쫓아만 달렸거든. 아직 태워 그 여름날의 공기 너무 차갑던 제빛거리의 소리 숨을 마시고 네 문을 두드리네. We gon' change. I'm not gonna do it.